만수대 운동인 없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한봉희 청윤중앙 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동포 조국방문단 성원들이 꽃다발을 진종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